안녕하세요. FM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요즘 윗분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졌다. 이 말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때 윗분들 말 맞다나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풀어졌다면 큰일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들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진 걸까요? 그리고 만약 그 안보의식이 해이해진 게 사실이라면 그게 누구 때문에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연휴에 고속도로가 행락 차량으로 꽉 막혔다고 해서 안보의식이 해이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안보의식이 해이해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대다수의 건강한 국민들의 책임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나라를 과연 누가 더 사랑하는지 한번 영화 한나수어의 메인 타이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보지요.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영화 한나스워의 메인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가끔 보면요,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모든 사람이 한 가지 방법만 쓰려고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 양천구 목오동에서 박정우 학생이 보내주신 전공에 따라 강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법이 다른 그런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화학과를 나온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구한답니다. 강물을 전기분해하면 산소와 수소로 분리된다. 그때 구한다. 토목과 상류에 댐을 쌓는다. 지리학과 2만 5천분의 1 지도를 구해서 수심이 얕은 곳을 알아내고 물에 빠진 사람이 그쪽으로 떠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도서관학과 수영 교본을 찾아 읽고 그 구명법대로 한다. 교육학과 큰 소리로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철학과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도 사람이다. 그러니 굳이 구할 필요 없다. 어떻습니까? 자, 머리를 좀 식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우 학생이 이런 말을 적으셨네요. 고3이 되고 보니 모든 아이들이 공부에 빠져있는 것 같아 불쌍해 보입니다. 한창 놀 나이에 공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분하기도 하지만 내년의 대학 생활을 위해 오늘도 책을 펼칩니다. 전국 수십만 수험생에게 힘을 북돋을 수 있는 신나는 노래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자, 제가 아주 시원한 노래 띄워드릴게요. 가슴이 탁 트이는 노래. 바로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서 정유진 씨가 신청하신 곡인데요. 방송국에 쓰는 편지는 한번 쓰려면 절차가 복잡하다고요. 눈에 띌만한 편지지 고르고 어떤 내용을 쓸지, 신청곡은 무엇으로 할지, 문장과 문장은 어떻게 이어갈지 그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편지인지 문양 거의 안 봐요. 그리고 뭐 글씨를 잘 썼나 안 썼나 못 썼나 그런 거 보지도 않고요. 그냥 아, 이 사람이 마음으로 썼는가 아니면 이게 다 느껴지잖아요. 아, 부를 했나. 괜히 중국 영화 음악 CD 받으려고 쓴 건가. 자, 정유진 씨께 저희 주소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 주소로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 하시면 저희 FM영화음악 담당자 둘이서 열심히 편지를 읽겠습니다. 정유진 씨는 친구 지윤이, 지수, 지영이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죠? 자, 띄워드립니다. 어떤 곡이냐면요. Night and City 중에서 프레디 머큐리의 음성입니다. The Great Pretender.

and the BBC. In the name of George Ibanez. And LSD. In the name of a fraud. And his wife is with him. 서울 은평구 진관 외동의 김동철 씨, 경남 함양 서하면에서 맹계선 씨가 신청해 주셨습니다. In the name of the father, 영화 아버지의 이름으로 중에서 Bono and Gavin Friday의 In the name of the father 띄워드렸어요. 야바다바두, 야바다바도, 야바다바두. 갑자기 제가 무슨 언어 장애 일으키신 줄 알았죠. 한밤중에 아주 이상한 소리 나온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야바다바도. 이 소리가 뭐냐면요. 보시면 콜라병 발견했을 때 소리친 그 소리가 아니라 이 이상한 외침은요. 이 외침의 계기가 돼서 장장 1만 년 전에 과거로 여행을 떠난다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꺼낸 말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완성된 영화인데요. 제목이 The Flintstones, 그러니까 부싯돌들이라는 뜻이 될까요? 우리나라 개봉 제목은 고인돌 가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스티븐 스필버그 사단의 엠블린이 자신들만의 최첨단 SF 기법을 이용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야바다바도, 이 이상한 소리 때문에 1만 년 전 석기시대로 돌아간 프레드와 윌마 플린스톤 가족, 그리고 바니와 베티 러블 가족, 이들의 얘기입니다. 자, 남편들은 그곳에서도 역시 바깥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채석장에 일하러 가죠. 석기시대니까요. 프레드는 채석장 승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벼락치기 밤샘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잠이 드는 바람에 시험을 못 보게 되죠. 대신에 부인 윌마가 시험을 쳐서 합격합니다. 승진도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인 프레드에게 설상가상으로 더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의 상사와 비서가 회사 돈을 빼돌린 다음 그걸 모두 프레드에게 뒤집어 씌울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죠. 자, 그때부터 못된 상사와 프레드는 기상천외한 머리싸움을 벌이는데요. 아, 그 싸움이 기발한 만큼 이 영화에 등장하는 고인돌 시대의 최신 시설 역시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고인돌 시대의 녹음기나 고인돌 시대의 자동답기 뭐일 것 같으세요? 앵무새입니다. 앵무새. 샤워기는 코끼리 코고요. 엘리베이터는 공룡의 힘으로 움직이는 돌 엘리베이터. 또 채석장에 쓰이는 크레인은 목이 긴 공룡 브라키사우러스고요. 게다가 고인돌 시대의 믹서기, 연필깎기, 전화기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어떠세요? 스필버그 사단답지요? 영화의 연출은 스필버그의 문화생인 브라이언 레반트가 맡았고요. 뚱뚱이 코미디 배우인 존 굿맨과 또 트윈픽스에서 쿠퍼 수사관을 연기했던 카일 맥락클란, 그리고 닥터 미개 엘리자베스 퍼킨슨, 그리고 엘리자베스 테일러, 엘리자베스 테일러까지 아주 오랜만에 영화에 등장했습니다. 석기시대 속의 모던 타임스, 과연 어떨까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죠? 먼저 음악을 통해서 느껴보시죠. DC 52's의 노래로 띄워드립니다. Flintstones. 좀 해. 이렇게 말해달라고 하셨죠? 경북 경산 와천면의 신현상 학생. 아니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라고 하십니까? 제가 아무리 말을 한다고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겠어요? 이렇게 깨닫는 게 중요하지.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 좀 정신이 들까 싶어서 띄워드렸어요. 신현상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This 52's가 부른 Flintstones, 영화 Flintstones의 주제가였습니다. 요란하죠? 자, 여러분 서부극 하면 먼저 무엇이 떠오르세요? 일단 이 서부극은 영화 초창기 미국 영화를 대표하는 장르였죠. 인디언과 보안관, 기병대, 무법자 뭐 이런 서부극의 필수 요소들이 뒤섞여서 관객들을 매료시켜 왔었는데요. 이런 서부극 장르가 60년대에 들어와서는 급격하게 쇠퇴했었죠. 베트남 전쟁이 미국의 정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불신감을 가져다 줬고 또 아메리칸 인디언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도 존 웨인 같은 서부극 스타들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와서 이 서부극이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늑대와 춤을, 용서받지 못한 자, 이런 영화들이 계속적으로 아카데미를 휩쓸면서 그런 서부극의 열풍을 가져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소개해드릴 영화 툼스톤 역시 이런 맥락에서 제작된 서부극입니다. 서부극의 고전인 황야의 결투, 또 오케이 목장의 결투, 이런 것들 전부 실존했던 보안관 와이어트 어프의 무용담을 다룬 영화죠. 헬리폰더와 버트랭카스타가 각각 이 와이어트 역을 맡았었는데요. 영화 툼스톤, 이 영화 툼스톤에도 와이어트 어프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와이어트 어프와 뜨거운 우정을 나누었던 닥 할리데이가 등장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은퇴한 와이어트 어프와 닥 할리데이가 주인공인데요. 아리조나주에 있는 마을 툼스톤은 무법자들의 천국입니다. 총 잘 쏘고 힘센 사람이 곧 범인, 그런 마을이죠. 그런데 이 마을에 보안관직을 은퇴한 와이어트 어프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폐병을 앓고 있는 닥 할리데이가 차례로 모여듭니다. 와이어트 어프는 이제 법을 수호하는 보안관 일 대신에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마을을 총으로 다스려온 카우보이 일당들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죠. 마을에는 곧 총소리가 난무하고 와이어트 어프는 카우보이에게 동생을 잃습니다. 서부극이 대부분 그렇듯이 와이어트 어프는 마침내 친구인 닭과 카우보이 소탕에 나섭니다. 오케이 목장의 결투에서의 버트 랭카스터와 커크 더글라스처럼 이 톰스톤에서는 커트 러셀과 말킬머가 콤비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최근에 만들어진 다른 서부극 스타일의 작품과는 달리 어떤 시대정신이나 감독의 주제의식을 찾아보기는 힘든 영화입니다. 하지만 일단 시원합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실제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케빈 코스트너의 최신작 와이어트 업도 국내에 수입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 두 영화를 비교를 해본다면 좋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톰스톤의 타이틀 뮤직 띄워드릴게요. The Cowboys란 곡입니다. 귀신 나올 것 같네요. 음악이 상당히 어두침침하죠. 영화 Tombstone 중에서 The Cowboys 타이틀 뮤직 띄워드렸습니다. 저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새 영화인데요. 이번 토요일에 개봉된다고 하네요. 어떤 영화냐면요. 개 같은 내 인생의 감독인 라세 할스트롬이 오랜만에 내놓은 신작 길버트 그레이프입니다. 자, 이 제목에 나오는 길버트 그레이프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조니 데비 길버트 그레이프 역을 맡고 있는데 이 길버트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좀 이상합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한 이후 단 한 번도 집 밖을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몸무게가 225kg이나 되어있고요. 10살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이제 곧 18번째 생일을 맞게 되는 정신박약아 동생 어니, 또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노처녀 누나 아미와 멋내기만 좋아하는 길버트에게 늘 삐딱한 여동생. 그뿐 아닙니다. 여기에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친구 터커와 장의사 영구차를 운전하는 또 다른 친구 버비, 이 두 친구들까지 길버트 그레이프의 주위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판국에 마을의 유부녀와 몰래 데이트를 즐기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이 주인공 길버트 역시 제정신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예쁘장한 소녀 베키, 줄리엣 루이스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전국을 여행하는 중인데요. 길버트는 건강하고 자유로운 그녀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상처받아서 아주 무력해진 자신의 영혼을 비로소 되돌아보게 되죠. 베키에게로 향하는 발길이 자꾸만 찾아지고 그러면서 길버트는 베키의 아름다운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길버트의 인생의 새로운 빛이 되고요. 이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한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조그마한 진리를 끌어내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따뜻합니다. 그래서 보고 나면 참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특히 동생 어니 역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연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천재적인 배우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송파구 삼정동의 제이씨, 이제 좀 만족하셨습니까? 자,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영화의 첫 장면과 동일한 그 마을의 외곽도로를 보여줍니다. 길버트의 어머니는 죽고 누나와 여동생도 생활의 안정을 찾았어요. 동생 언니도 18살이 되면서 조금은 철이 든 것 같고요. 이제 길버트는 곧 도착할 베키의 자동차를 기다리고요. 곧이어 저 멀리서 베키의 트레일러가 보이면서 좀 더 성숙해진 베키의 모습이 나타나죠. 자, 이 마지막 장면과 함께 엔드 타이틀 띄워드릴게요. 길버트, is that them? No. No, not sure. When are they gonna come? Pretty soon. Pretty soon. My brother Arnie's about to turn 19. 19. Gilbert! Look at there! Amy got a job offer to manage a bakery in Des Moines. Is that them? Yeah, that's them. Ellen can't wait to switch schools. Arnie asked if we were gonna go too, and I said, well, we can go anywhere. If we want. Becky! We can go anywhere. Becky's calling Hog Gilbert. Yeah. She's coming. Becky! 글씨가 너무 작아서 혹시 제가 못 알아보진 않을까 걱정하신다고요, 윤종 씨.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 따뜻한 음악이 윤종 씨의 마음 같네요. 길버트 그레이프의 마지막 장면 그리고 엔드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틀의 권영지 씨, 전경진 학생, 이수용 씨, 이한웅 씨, 그리고 이영수 씨, 강용기 씨, 나혜진 씨, 김윤관 학생, 구로구 개봉일동의 백희정 학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5.16 광장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 경기도 광명 김도연 씨, 친구 혜원이 생일 축하하시면서 이 곡 신청하셨죠? 자, 띄워드립니다. 트윈픽스 중에서 줄리 크루스가 부르는 나이팅게일. 친구야, 이 세상 모두를 애정어린 눈으로 보지 않겠니? 그럼 너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너가 딛고 올라설 수 있을 정도로 낮은 곳에 있음을 알게 될 테니까. 왜냐하면 사랑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거든. 이렇게 충북 세광고등학교의 박용진 군이 동글동글한 감자 같아서 누구와도 마찰없이 잘 어울리던 친구가 시리에 빠졌다면서 꼭 전해달라고 하셨네요. 자, 친구를 위한 음악 잘 들으셨어요? 하이틀 박남규 씨가 우주를 헤매는 듯한 감동이 있는 음악이라고, 또 부산의 이미자 씨는 환상을 보듯이 아름다운 곡이라서 만약에 안 틀어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여자가 하늘 품으면 설날에 머리카락을 모두 뽑아버린다는 전설이 있다고 저를 협박하셨습니다. 대전의 노은기 씨도 신청하셨고요. 대구 남구 대명사동의 최원정 씨가 몇 번이나 신청하셨는데 제가 오늘에야 띄워드렸네요. 만화영화 천년 여왕의 주제가 Angel King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대전의 민호도령님께 띄워드릴게요. 종성이, 현정이, 권재, 성환이, 주원이와 같이 들어보시죠. 성동구 행당이동의 이중건 씨, 포항 친구 기화 생일 축하드리면서요. 영화 투 컵스 중에서 최규성이 부르는 파트너 띄워드립니다. 프로듀서 성동식, 저는 정은임이었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 숨긴 나의 모습을 보면 나의 연약함 잘 알기에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 더욱 강하려 했지. 지금 내가 사는 이 도시에서 내 자신을 지켜갈 수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어. 험한 이 길은 내 자신과 또한 너를 지켜주는 나의 길이었지. 세상 어둠을 씻고 다시 내게 다가서는 전혀 달라진 내가 배려해. 지켜갈 수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어. 지금 내가 택한 험한 이 길은 내 자신과 또한 너를 지켜주는 나의 길이었지. 세상 어둠을 씻고